살자. 좀 더 기운내서 아자. 다 함께 가자.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소리를 이렇게 지르나 하시겠죠? 얼마 전에 제가 파이팅이라는 구호 대신에 뭐가 좋을까요? 했더니 청취자 김충길 씨가 이런 구호를 올려주셨네요. 청취자 강동훈 씨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이팅이라는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이런 구호 대신에 영화 YMCA 야구단에서 선수들끼리 손을 모은 채 외치던 그 구호 어떨까요? 라고요. 자,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저 그 구호 외쳐봅니다. 잘하세. I'm getting low. 서울 강북구 수유오동의 배은주씨,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이영인씨, 세상살이가 정말 이제 힘이 드네요 하신 임순미씨, 우울한 기분 좀 날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첫 곡 힘있는 곡으로 띄웠는데 잘 들으셨어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중에서 제리 할로웰이 부른 It's Raining Men.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마구마구 떨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싱글인 여자분들, 그런 세상 늘 꿈꾸고 계시죠? 자, 오늘 첫 곡 힘나는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세상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편지가 비록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이니 단순히 내용만을 담는 것이 아닌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저의 이 떨림의 흔적도 담고 있으면 합니다. 하셨나요? 서울 동대문구 이문일동의 김수남씨, 그 떨림이 저에게 전해지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안동이 아닌 서울에 살고 계신다고요?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자, 이렇게 김수남씨처럼 반가운 사연들 편지로 보내주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고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요, 사연 올리실 수 있고요.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됩니다. FM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이 제공하는 Love Actually예요. 또 청취자 초대시사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설왕 설레 영화제,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영화들을 모았다는 그 영화제입니다. 중앙시네마에서 준비한 이 영화제 그 티켓을 여러분 초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살아오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여자의 마음과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들입니다. 하셨나요? 이종찬 씨, 항상 호기를 부리면서 어려운 영화들을 골라보긴 하지만 뒤끝은 별로 좋질 않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이종찬 씨, 지금 연애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때때로 정말 이해 안 되게 토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종찬 씨를 힘들게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마음은 이종찬 씨가 남자인 이상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접어두세요.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들은요, 많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들 중에서 한 곡을 들려주신다면 또 한 번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지 않을까 사료되옵니다만, 그래도 음악은 들려달라고 하셨죠.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Lost Highway 중에서 Lou Reed가 부르는 This Magic Moment. 영화음악 스냅필 인터뷰. 오늘 만나볼 분은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 싱글즈의 권치린 감독, 사인용 식탁의 이수영 감독,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 바람난 가족의 임상수 감독, 스캔들의 이재용 감독, 이분들을 배출한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성인식을 치른다고 하죠. 벌써 20주년이 됐는데요. 개교한 지. 자, 한국영화사의 대표적인 이제 감독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90년대 이후에 한국영화사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역사와 나란히 간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원장이신 박기용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약간 좀 좀 놀라게 해드리려고. 자, 박기영 감독님도 모텔 선인장과 낙타로 정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고 이제는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시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0주년을 맞은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인식을 아주 화려하게 치른다고 하죠. 언제부터죠? 네,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아트 선지 센터에서 그 영화제가 개최가 되고요. 네. 그 저희 그 동문들이 주최가 돼서 지금 굉장히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의 영화 감독들이 다 모여서 20 프로젝트라는. 네. 그건 이제 그 행사의 일환으로요. 저희가 그 20명의 졸업생들 감독들이 모여서 5분짜리 그 디지털 영화를 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행사 때. 20 프로젝트도 상영을 할 겁니다. 20이 무슨 뜻인가요? 20은 이제 20주년이 됐다는 이제 그 아랍의 숫자 20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로 또같이라는 한자를 써서, 예. 예. 그 따로 모였었지만은, 예.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다. 뭐 그런, 예. 뜻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토론토 영화제에 그 임상수 감독이 갔을 때 거기에 있던 그 프로그래머가 도대체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임상수 감독이 뭐 돈도 선생도 없고 학교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뭐 농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돈도 네. 없고 선생도 없고 학교라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그 임상수 감독이 그 이건 임상수 감독이 5기 졸업생인데요. 네. 임상수 감독이 다닐 때는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 임상수 감독이 그 임감복의 영화처럼 정말 시니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이제 토론토 영화제를 말씀하셨는데 토론토 영화제에 그 한국 영화가 7편인가 소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5편이 저희 졸업생들 작품이었습니다. 예.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영화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모양인데요. 예. 그 뭐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요. 예. 뭐 저 2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된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립 영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 미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학교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최근 한국 영화의 어떤 발전 혹은 흥행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제작들, 하나의 문제작의 반 이상을 한 학교에서 배출했다. 라는 그 점에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다면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영화에 미친 사람들만 뭐 모였다. 그거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좀 좀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그 20년 전이요. 1984년도에 개교를 할 당시만 해도 그 전국에는 연극영화과가 4개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연극영화과라는 곳도 기자재가 상당히 부실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는 실습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영화진흥공사 부설로 그 개교가 되면서 영화진흥공사 시설들을 기자재를 모두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상당히 획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영화학도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요. 그러니까 몇 대 안 되는 카메라, 그다음에 그 오래된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실습 작품을 만들다가 영화 아카데미에서는 뭐 그 일반 프로들이 쓰는 기자재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네.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큰 이제 매력이었고요. 또 그 전혀 무료였고요. 교육비가 없었고요.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네. 때는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학기당 지금 저희가 7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 어떻게 뭐 교육비라고 하기보다는요 재료비 약간의 재료비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그 뜻이라기보다는 뭐 정부 시책이 자립을 해야 된다. 뭐 네. 그 정부 기관들이 네. 그래서 시책에 저희가 그 부응하는 의미에서 조금씩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 교육비 및 실습비는 정부 전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실습을 할 수 있다, 그런 데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아카데미에 왔고, 그리고 기자재가 일단 훌륭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처음에 설립 목적과 취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이것도 약간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아카데미가 설립된 어떤 그, 사실 그, 숨어있는 이유는요, 89년도에 시작된 직배하고 직배 개방과 그, 네.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88년도에 그 미국 영화 직배를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여러 이제 그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대비책이 하나 넣어서 그럼 영화 엘리트를 그 미리 육성을 해놔야 되겠다. 네. 그래도 뭐 그런 것이 어떤 그 개방을 좀 무마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시작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한국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육성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네. 최근에 그 많은 화제를 모았던 영화 중에 한 편이 바로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인데 감독 이재용 감독도 바로 아카데미 출신이시죠? 몇 기죠? 7기입니다. 7기군요. 네. 자, 일단 음악 듣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스캔들 중에서 조원의 아침, 이병우가 작곡한 연주곡입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7기 졸업생 이재용 감독의 영화 스캔들 중에서 조언의 아침 들었습니다. 오늘 스네필 인터뷰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 원장이신 박기용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그 20살이 되었죠. 꼭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 학교가 되었는데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의 감독들이 뭐 이름만 돼도 누구나 다 알 정도의 그 감독들이 많아요. 감독님이 박기용 원장님께서 혹시 기억나는 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후배들이 있나요? 네, 졸업한 후배들 말씀입니까? 네. 그 사실 저는 세 명 정도가 제일 기억이 나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임상수 감독이고요. 임상수 네. 감독은 저하고 2년 차이가 나니까 저하고 상당히 친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 임상훈 감독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제 조감독을 했던 봉준호 감독하고 장준호 감독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봉준호 감독하고 장준호 감독은 그 재학 시절부터 제가 상당히 재능 있는 친구들이라고 눈여겨봐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선점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감독이고 그 친구들이 조감독이어서 뭐 제가 무슨 가르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 그 어떤 팀의 일원으로서 저도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배웠고 그 상당히 그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잘 돼서 제가 또 올해 뭐 그 친구들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인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예,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지원해서 와서 공부를 했나요? 저희가 그 1년제 처음 시작은 1년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1년제로 시작을 했다가 6년 전부터 이제 정식으로 2년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학력과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4년 전부터 학력 나이 제한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그 시행을 하는 선발 시험에 통과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한이 없으니까 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을 영화에 그 걸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지원자보다도 지금까지 그 아카데미를 다녔던 그 학생들 지금은 충무로의 유명 감독들이 된 사람들 중에서 아카데미에 들어왔을 그 당시에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영자도 몰랐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있었죠. 네. 예를 들면 뭐 허진호 감독 같은 경우에 예. 대우에 다녔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대우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하고 싶어서 네.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영화 시험만 잘 봐도 붙을 수가 있었어요. 입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허진호 감독이 사실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뭐 허진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그 필름 카메라라는 걸 처음 구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필름 카메라를 처음 구경했대요. 네,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호진호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영화의 영자도 몰랐는데 어떻게 아카데미에서 단련이 되었길래 2년 과정이었죠? 그 당시는 1년 과정이었어요. 1년 과정이었어요? 1년 마치고 나서 물론 뭐 그 아카데미 시절 많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허진호 감독 하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또 가지고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 아까 임상수 감독 말씀하셨었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하기보다는요. 네. 지금까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예. 그 학생들끼리 네. 그 동기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자극을 받았던 것이 그게 가장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진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뭐 물론 이제 그 저 그 교수님들한테 그 배우는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그 큰 배움은 아마 더 그 동기생들한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허진호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그러면 그 동기생들이 각각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왔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뭔가 다른 자극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얼핏 듣기로는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원생들은 유난히도 인문학적인 경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부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출신이 있고 다양한 분야 출신이 있고 또 인문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나요? 근래의 경우를 보면은 지원자들을 좀 그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던 그 지원자들과 그다음에 전공을 하지 않았던 지원자들이 한 5대5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점점 이제 영화를 전공했던 그 지원자들의 수가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 합격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요. 그 사실은 저희가 근데 그 저희 학교에서는 그 영화를 만드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은 저희가 네. 한 2년 안에 얼마든지 그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 토양은 그거는 2년 안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저희 이제 시험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그 좀 그동안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네. 지원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할 때 특별히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영화의 스타일이 있나요? 뭐 없습니다. 그런 건 네,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떤 그 영화를 만들 것인지는 본인들이 그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신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큼은 좀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예. 나중에 설사 자기가 그 만들고자 하는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실험 영화를 만들어 본다든지 좀 자유롭게 그 하기를 저희가 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어떤 영화를 만들어라고 저희가 강요를 하지는 않고요. 네. 어떤 영화인이 되라고는 저희가 그 강요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탁을 하죠. 저희가 그 바라는 영화인이라는 것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권택 감독님하고 정희성 촬영 감독님이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임권택 감독님과 그 정희성 그 촬영 감독님처럼 오랫동안 영화를 만드는 네. 그런 영화인이 그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인 같은 영화인이요? 뭐 하여튼 그 장인이 됐든 예술가가 됐든 뭐 다 네. 좋은데요. 영화가 그 뭐 그 저 영화계에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영화 감독들이 상당히 조루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건 뭐 그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한 40대 중반 정도에부터 영화를 못 만든다면 상당히 이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 그다음에 촬영 감독, 뭐 애니메이션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이정현 감독님. 네. 몇 기시죠? 4기입니다. 4기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3기시니까 직접 만나보셨겠네요. 같이 다니셨겠군요. 네, 아니, 같이 다니진 않았고요. 네. 그때는 1년 지냈으니까요. 아.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죠. 예. 같이 조감독하고 뭐 춤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어떤 분이셨어요? 뭐 굉장히 그 굉장히 좋은 동생 같은 분 사람이었죠. 아, 영화적인 스타일은 그때와 지금과 어떤 것 같으세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만들었던 그 저 졸업작품이 내 이름은 상우라는 영화였는데 그 스타일이 결국에는 그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재현이 됐던 것 같고요. 뭐 발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 스타일이 또 집으로 해서 더 확대 발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정현 감독을 많은 사람에게 알린 영화죠.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4기 출신이죠. 이정현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 서영훈이 부른 사랑하는 날에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네필 인터뷰 한국 영화 아카데미 원장이신 박기훈 감독 모시고 성인식을 치르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입시 중이죠? 네.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참 면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면접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죠? 주로?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그 신입에서 선발을 하는데 거기서 잠깐 말씀을 네. 드릴까요? 1차는 필기시험이고요. 필기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나리오 구성시험과 그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시나리오 구성시험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내는 문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10분짜리 아니면 5분짜리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써내야 되는 네. 그런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은 사회, 문화,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자기 전공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논술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게 이제 1차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포트폴리오와 실기시험인데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자기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실기시험은 애니메이션 전공은 스토리보드를 저희가 이제 낸 문제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그려야 되고요. 영화 연출과 촬영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낸 문제를 가지고 4시간 동안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 와야 됩니다. 네. 그게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올해는 핸드폰을 주제로 해서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물론 잘 만든 학생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워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 문을 두드릴 수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소한의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는요. 네.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저희가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재능을 저희가 네.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기술적인 완성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요. 네. 자기 집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상당히 조잡하게 만든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영화적으로 제대로 전달만 된다면은 저희는 그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은 선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해에 한 몇 명 정도를? 저희가 세 전공에 합쳐서 30명이 정원 입학 정원입니다. 예. 보통 다른 영화학과와 비교해서,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편인가요? 어떤지 잘 몰라서. 좀 다르죠. 예. 네. 다 논술식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시험에서는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저희가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소양도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것들은 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일단 전공을 더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국영화 산업 자체가 많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선진화 됐는데, 그걸 이끌 만한 프로듀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예. 그리고 저한테 많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부터 프로듀서 과정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2년 후부터는 제작 연구 과정이라고 해서, 장편 영화를 2년을 마친 우수한 졸업생들을 별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기금 같은 걸 지원하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학교에서 네. 지도를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 논문처럼요. 장편 영화가 졸업 논문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단편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박경 감독님께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독 연출을 하시는 것과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어떤 후배들을 길러내는 것과 둘 다 다 매력적인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시니까, 다음 작품도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작품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일이 워낙 많고 바빠서요. 아카데미 예. 있는 동안은 다음 작품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아카데미 왔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거는요. 일단 제가 그, 제 임기 동안만큼은 아카데미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임기가 끝나면 뭐 작품 만들어야 되겠죠.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요. 네. 그러면 한 2005년? 그쯤에는 저희가 박기용 감독님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20주년을 맞은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원장이신 박기용 감독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역시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죠. 장준환 감독의 영화 오버 더 지구를 지켜라 중에서 오버 더 레인보우 들어보겠습니다. 산책 FM 영화음악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mais um homem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um Deus Os braços Isabel, são meu conforto quando deixo o cais do porto pra viver os sonhos meus.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mais homem.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um Deus. Os braços de Isabel, são meu conforto quando deixo o cais do porto. Pra viver os sonhos meus Ontem Isabel me libertou Da escravidão e da dor Hoje Isabel é minha libertação No amor Salve a princesa Isabel Que quebrou minhas algemas salve a Isabel, que resolve os meus problemas.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mais um homem.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um Deus. Os braços de Isabel são meu conforto quando deixo o cais do porto pra viver os sonhos meus. Ontem Isabel me libertou da escravidão e da dor. Hoje Isabel é minha libertação no amor. Salve a princesa Isabel, que quebrou minhas algemas. Salve a Isabel, que resolve os meus problemas.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mais um homem. Nos braços de Isabel eu sou um Deus. Os braços de Isabel são meu conforto quando deixo o casco curto pra viver os sonhos meus. Os braços de Isabel são meu conforto quando deixo o casco curto pra viver os sonhos meus. 이 음악의 맛은 어떠셨어요? 영화 맛을 보여드립니다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됐을 때 제목이 맛을 보여드립니다였죠. 원제는 Woman on Top, 페넬로페 크루즈의 매력으로 가득했던 영화입니다. 자, 이 중에서 파울리노 모스카가 불러주는 아주 감미로운 보사노바 곡 Nos Braços de Isabel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김희정 씨. 저도 가끔씩 차를 타고 집까지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집에 다 도착해서도 라디오를 듣느라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차는 주차해놓고 라디오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게 끝날 때 시동을 끄고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정말 고맙습니다. 김희정 씨가 제 방송에 그렇게 오랫동안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반갑네요. 왕가위의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홍콩을 상상하셨고 그래서 미련 없이 돈 한 푼 없이 홍콩으로 떠나서 거기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세상에 너무 부러운 사연이 있어요. 집 근처가 영화 극장이 유명한 극장이 있었는데 장국영의 집이 가까워서 그 심야 영화 극장에서 장국영을 많이 보셨다고요. 생각만 해도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장국영과 장국영의 애인 또 김희정 씨, 김희정 씨의 친구 이렇게 넷이서만 한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본 적도 있다고 하셨죠? 양조위도 극장에서 많이 보셨다고요? 와, 그때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아마겟돈을 양조위와 함께 봤는데 하도 가슴이 뛰고 정신이 없어서 아마겟돈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그래서 양조위가 옆에 앉자마자 한국에다가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자랑을 했던 기억. 그때 양조위가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줬다고요? 홍콩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접했던 그들의 문화와 나의 우상들과의 우연한 만남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셨죠? 그럼 추억해보세요. 이 곡 들으시면서요. 열혈 남아의 주제곡 띄워드립니다. 왕바니 왕러워. 回首的时候，爱情终究是一场空。谁说我俩的过去尽在不言中，别忘了我曾拥有你，你也曾爱过我。当你留给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 영화 열혈남아 중에서 왕라니 왕라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망요니 망요아 들어봤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서 들으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라디오 시작하면서 배철수 음악 캠프에 새로운 DJ들과 함께 나와서 음악을 한 곡을 고르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정말 구박받았거든요. 아마도 그 음악하는 분들이 다 계셔서 그런지 이 기타 반주 이거 진행되는 코드 이게 너무 구식이라고 다들 아, 이건 70년대 무슨 DJ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 정말 그때 지구 모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영화 음악 시간에 영화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꽃님이 누나라고 저를 다시 불러주셨네요. 한덕수 씨. 반갑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꽃님이었거든요. 은임이도 상당히 컨트리스러운데 거기에 꽃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는요 제가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 님이로 끝나기 때문에 뭐랄까 세련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꽃님이, 뭐 정대님, 뭐 이런 식으로 님을 뒤로 붙여가지고 꼭 별명을 붙여줘서 이제는 괜찮아요. 한덕수 씨 반갑습니다. 마지막 곡이요. 한덕수 씨가 신청하신 곡 중에서 Heart가 그 가사 안에 들어있네요. 그 Heart는 아닌데 다른 Heart, Happy Heart를 골랐어요. 영화 Shallow Grave 중에서 앤디 윌리엄스가 부르는 Happy Heart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장은임이었어요. There's a certain sound always follows me around when you're close to me. You will hear it. It's the sound that lovers hear when they discover there could be no other for their love. It's my changed my life so completely.